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여섯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편지. 오늘은 허무한 인생의 죽음 앞에 있는 당신에게 들려드립니다. 아유,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오셨어요? 아유, 한창 애들 큰일 나는데. 야, 어쨌든, 어? 아무튼 우리가 창수 덕분에 다 모였다. 야, 마시자. 야, 마셔. 아, 자. 야, 근데 말이야, 난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멀쩡하던 놈이 한 순간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냐? 어? 아, 야, 수가. 야, 효수가 너 말 좀 해봐. 어? 너 그날 너 창수 만났다면서. 아니, 같이 술 한잔 먹고 애들 준다고 아이스크림 한 통 사서 가는 거. 아... 그거 본 게 다야. 당연히 대리기사 불렀고. 근데 그렇게 사고가 날 줄. 재수 씨, 그러는데 걔 핸드폰에 이사 갈 집 사진들 있었다더라. 아이... 최근에 대출도 다 갚았고 애들 커가니까 더 넓은 데로 옮긴다고. 야, 그래. 사람 인생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 어? 야, 정말 나, 야, 우리 인생 언제 갈지 모르는 거야, 진짜. 어? 안 그러나? 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 더 열심히 살고, 어? 눈앞에 있을 때 우리 누려야 돼. 여행도 많이 가고, 임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아, 야. 끙끙거리고 바둥바둥 살아왔자. 진짜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아이.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렇게 삶을 살수록 죽을 때 더 허무하지 않겠냐? 뭐? 애써 쌓아놔봤자 가져가지도 못하잖아.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냐. 아, 얘 또 진짜 또 골치 아픈 소리 하네 참. 아, 집사님. 아이, 누가 집사님 아내일까요 진짜. 야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뭔데, 어? 아니, 삶 목숨 중요한 게 아니면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너 허구나 맨날, 그 예수님 얘기하고 맨날 설거지. 가만있어봐. 얘, 계속 해봐. 뭘? 네가 항상 말하는 그 영생인가 뭔가, 나도 듣고 싶다. 이 땅에 태어난 게 우리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떠날 때도 우린 알 수 없어.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게 진리야. 야, 나 죄인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과 함께 동행한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죽음은 허무한 게 아니야. 평생 죽기에 두려워 종노릇 하던 인생을 자유케 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갑작스러운 사고나 치명적인 병으로 인생이 무너져버린 지인들의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스치시나요?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아서 다행인가요? 아니면 혹 있을지 모르는 그 일에 대비하시나요? 이 허무감과 불안감은 당신이 외면하고 싶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참으로 5분 뒤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애쓰고 살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죽을 때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애써 쌓은 만큼 더 많이 두고 가야 하니까요. 그러면 어떤 삶이 죽음 앞에서 허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을 때 가져갈 것이 있는 인생입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인가요? 있습니다. 죽음이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육체에 속한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믿음만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아름다운 얘기들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믿기를 내일로 미루는 것은 허무한 인생을 하루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당신의 죄를 대신해 당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허무와 불안 대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